지나 바로 그 아마 미나이 너브 에르 세이네 유미 아마 구제이 선이로 맘이 변쳤다옴 Now the queen ye be 니 말레이네 니 말냐네 너미랑 니 느끼베 니 느끼베 니 말레이네 니 말냐네 Oh, unite 두 시절로 닮아 말이 가 닮아 말이 미에 유니마 남자들여 닮아 말이 가 닮아 말이 미에 나 닮아 말이 가 닮아 말이 미에 유니마 남자들여 닮아 말이 가 닮아 말이